party, baby. One, two. 나 오늘 햇살에 빛을 널 보내. 미치도록 눈부신 넌 내게. Oh yeah. 가슴에 태양을 심어주네. Oh. 오늘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해. 네 옆에 있어줄래 by my side. 네 손을 잡아 don't be shy. 오늘은 우리 서로 다가와. 너는 you 나는 내게는 lovely. 우리에게 just one chance. 지금 널 안 하도 돼 don't be afraid. 오늘은 우리 서로 다가와. Let's go, bam bam. Let me hold your hand. 이 푸른 바다 위에 날 펴줘 baby. 지금 날 안아줘 lady. You drive me crazy. 시원한 바람과 Let me hold your hand. 이 푸른 바람이 날 안아줘. 지금 나를 안아줘. 시원한 바람과 너의 나의 미소. 태양 때문인지 몰라도 얼굴이 붉어졌을 거야 아마도.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네 볼이 빨개진 것을 나도 봤다고. 나 오늘 기분 좋게 취하네. 둘이 둘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. 살며시 잡아봐도 되는 거지 your hand. 너 괜찮다면 한번 시도해봐도 돼 baby. Let me hold your hand. 네 옆에 있어줄래 by my side. Yeah. 네 손을 잡아도 돼 don't be shy. 오늘은 우리 서로 다가와. 나 오늘 유난히 느낌이 lovely. 이 밤은 우리에게 just one chance. 지금은 안 와도 돼 don't be afraid. 오늘은 우리 서로 다가와. 좋아. Let me hold your hand. 바다 위에 날 봐줘 baby. Hey. 지금 날 안아줘 lately. You drive me crazy. 시원한 바람과 둘이서 불을 바다 위에 날 안아줘. 지금 나를 안아줘. 시원한 바람과 너와 나 둘이서 내 손 잡아줄래 baby. 어디 가든 잡고 있어 제발 don't let go. 너를 아껴줄게 baby. 나 하루하루 추억들을 만들게. 이제 나를 믿어볼래. Yeah. 남들 얘기 듣지 말아줘 너 그래줄래. 그래줄래 너의 맘을 따라가. So girl let me hold your hand. 푸른 바람 위에 날 봐줘 baby. 조금 나눠줘 later. You drive me crazy. 시원한 바람과 Let me hold your hand. 날 안아줘. 안아줘 지금 나를 안아줘. 시원한 바람과 너와 나 둘이서 바다 위에 날 봐줘 baby. 지금 날아가줘 lady. I'm crazy. 시원한 바람과 둘이서 불을 바다 위에 날 안아줘. 지금 나를 안아줘. 시원한 바람과 너와 나 둘이서 잘한다 둘이서 잘한다 잘한다. Yeah. 감사합니다.